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시작된 사랑이 있다. 하지만 우리의 사랑은 영원한 것이다. 이제 시작된 사랑이 있다. 왜냐하면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내가 그렇게 결심했으니까. 왜냐하면 하지만 우리의 사랑은 이미 없어진 사랑이 있다. 이제 시작된 사랑이 있다. 하지만 우리의 사랑은 영원한 것이다.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결심했으니까.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나의 사랑이 진실하다는 것. 가고 싶은 대로 다 가서 수많은 꿈을 보고 와.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만나자. 우리 오늘도 아무 일도 없겠지만 네가 원한다면 언젠가 이 세상의 모든 아침을 나와 함께 해줘. 消えた。